기독교인들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좀 폐쇄적이다 아니면 좀 독선적이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만이 구원이 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고 그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라는 주장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앞으로 더 많이 기독교인들이 듣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외부적인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게 포스트 모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인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의 어떤 그 기독교적인 주장들이 틀렸다 그렇게 반박을 할 사람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런 주관적, 상대적 진리, 어떤 개인의 견해들을 중시하는 이런 입장들은 유익한 면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이 그 과학주의라는 그런 그 연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핑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 저런 그룹. 그래서 내적인 사람, 어떤 내면적인 그런 그 사람, 외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성향일 것이다. 저런 사람은 저런 성향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룹핑화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런가? 그리고 그렇게 그 부동의로, 그죠? 이런 무더기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과학적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그룹핑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보다는 그 그룹으로 그냥 생각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몇 가지 들을 수 있지만 뭐 뉴질랜드에 와서도 우리가 키위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면 키위들은 다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제일 황당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들을 그 네 종류로 나누는 것이죠. 혈액형으로 다 나눕니다. 그래갖고 A형, B형, AB형, O형. 그래서 모든 사람을 네 가지 형태로 나눠가지고 이 사람은 A형이니까 이렇다, B형이니까 저렇다, 뭐 그다음 AB형이니까 이렇다. 그래서 다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전 안 맞다고 생각하죠. 제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제 경우 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A형 전형적인 A형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센시티브하고 뭐 좀 소심한 면도 있고 또 여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혈액형 뭐예요? 그럼 전 A형입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A형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2009년에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혈액검사를 하니까 AB형이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의사한테 혈액형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다음부터 제가 사람들이 혈액형 뭐예요? 그럼 AB형입니다. 그러면 그래 이상하게 좀 독특하더라.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예. 저는 뭐 그런 면도 저런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안에 독특한 면도 있고 여린 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민감한 면도 있고 이렇게 사람이 여러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그 한 면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은 그 한 개인 개인들을 보는 그런 관점들을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에 그냥 오면서 저 A형은 어떨 거야? 뭐 O형은 어떨 거야? 뭐 내형적인 사람은 저럴 거야? 외형적인 사람은 어떨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견해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거기에 매여서 자기 자신을 정형화시킨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어떤 면에서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입장들을 강조하는 것은 이 시대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또 필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드는 절대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기준이 없다. 네. 근데 사실 절대 기준이 없는가? 아니죠. 이 사람들도 자기의 그런 그 상대적 견해가 절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절대 가치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절대 가치 기준은 시대마다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연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가치 기준이. 그래서 자연일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경험일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성이 있었고 과학, 합리주의가 지금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절대 기준이 돼서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옳다 그러다 바르다 틀려다라는 것을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지금은 내 개인적 개인적인 그런 견해가 절대 판단 기준이 된 것이죠. 절대 가치 판단 기준이 된 것입니다. 시대적인 발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요구고 이런 사고와 어떤 철학적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들이 발전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불안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것이지요. 이 시대는 어떤 주관적인 개인의 가치, 개인의 권리 이런 것을 최고로 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잘 분석해야 됩니다. 이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지요. 왜냐하면 개인의 주관, 개인의 권리가 최고다. 이것이 자기의 결정에 절대적인 가치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적인 견해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동성애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좀 있으면 이제 안락사가 이제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생명도 나 죽고 싶어.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난 안 죽고 싶어. 그래도 넌 죽어야 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내가 뭐 네 심장 한 3억쯤 줄게. 그러면 나는 죽고 싶은 겁니다. 3억 받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대의 위험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심각한 생각들을 하고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은 세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예.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럼 세상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기본적 시각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보았던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폐쇄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예. 이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소리를 듣는 이유가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나중에 또 목사님이 다른데 구원이 있대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절대 가치 기준, 절대 판단 가치 기준 그것이 우리는 누구냐, 무엇이냐?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우리의 절대 판단 기준은 누구냐? 예수님이고 우리의 절대 판단 기준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과 삶입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결정을 할 때, 내가 판단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내가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한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전제입니다. 전제. 이건 기초입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흔들리면 이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게 기초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너와 나를 사실은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와 나를 나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지 사람을 보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을 보는 눈과 불교인들을 보는 눈과 이슬람 교도들을 보는 눈이 다를까요?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지요. 그분이 기독교인만 만드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만 만들고 다른 불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안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봐야 되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한 모습이 우리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을 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을 믿고 있었던 유태인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믿어왔던 그 구약의 그 하나님. 근데 예수님, 이거 어떻게 뭐가 다른가? 아, 그래서 도대체 구약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도대체 뭘, 어떻게 우리가 이 두 분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알았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완전히 이루기라, 이룰 것이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오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이 왜 선택받았는가? 이걸 오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장 작은 자라서, 가장 못난 자라서, 힘이 없어서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들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기준이 너희가 아니라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선택했느냐? 이사야서 42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불렀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부른 것이고 그리고 이들을 택하신 이유가 이방의 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눈을 밝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곳에서 나와서 자유를 누리고 그들에게서 진정한 빛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해를 한 것이지. 나는 성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다 지옥의 불소식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지. 우리 유대인들은 다 맞고 너희들은 다 틀렸다. 이런 곡해, 왜곡, 잘못 알고 있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 나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한 종교로 보아왔던 구약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보게 된 구약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 의도,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예.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완전하게라는 말은 플로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율법의 의미를 명백해졌다. 율법의 요구를 실현하셨다. 율법의 영속적인 유효성을 확증시켰다. 구약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하게 됐다. 모든 것들, 구약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단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 의미의 의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독론, 구원과 연관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분이 완전하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총체적인,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셨다.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마음을 그분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그 다음부터 잘 봅시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저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너와 나 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졌던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너와 내가 죄로 인해서 너와 나와 갈라져 있던 쌓였던 담이 헐어지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깨졌던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깨졌던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처럼 어쩌면서는 예수를 믿는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벽을 만들고 또 다른 하나의 분리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보면 사실 유대교에 대해서는 참 관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슬람에 대해서는 참 냉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교도 사실은 구약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신앙과 다른 것입니다. 이슬람도 구약도 믿고 신약도 믿고 예수님이 선지자다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측면에서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 불교나 회교나 무신론자들이나 다 사실은 똑같은 것이지.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여러분 왜 선교를 합니까? 왜 선교를 하는가? 믿지 않는 자들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합니까? 저 사람들은 뭐 지옥 갈 사람들인데 우리가 선교합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하나님 만든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바울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레보 가운데서,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아덴에 갔습니다. 그 가니까 우상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죠?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바울이, 야, 이놈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참 애쓰고 있구나. 종교심이 많구나.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다. 예. 우리가 타 종교와의 대화라는 아주 큰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예. 다른 종교인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과도 같은 것입니다. 타 종교와의 대화.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다 마귀의 자식이고 지옥갈 백성으로. 예. 그 세상은 우리가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큰 분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다 종교인들을 보는 시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끝자락에 한 끝을 잡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예, 진리를 찾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구도자들로 보자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런 자신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나의 절대 가치 기준이 예수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동일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그분과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진리가 그들 가운데도 드러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또한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내 믿음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심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내 삶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피하는 것은 아닌지. 예. 특별히 왜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느냐? 왜 무례하면 안 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특별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가장 적은 존재였지만 그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특별해서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예, 나는 어쩔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수께 나온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예, 우리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자신은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나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지금은 그 길을 걷지 않고 있는, 그 길을 모르는 그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의 소금이 빛이 되기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예수를 보이며 삽니까? 마태복음 15장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의 본질,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 잘 가르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잘 가르치는 자가 큰 자다. 예,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여러분들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잘 배워가셔야 됩니다. 이전까지 들었던 것들 있습니다. 배웠던 것들이 있죠. 예, 거기에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깊이는 얼마나 많은 레이어가 있는지 모른다. 겹겹이 쌓여져 있는 그 레이어 위에 우리가 그냥 겨우 껍데기 알고 있는 그것이 그것을 통해 성경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예수를 안다는 것.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깊이를 하셔야 됩니다. 깊이. 예.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깊으신, 넓으신 그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이지.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행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의 의.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외적인 의입니다. 드러난 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드러난 의를 행하셔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예, 이런 행위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같이 배웠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행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우리의 행동.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 그래서 우리가 내적 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더 큰 의는 내적인 의입니다. 그렇죠? 진심에서 나오는 의로 형식과 모양과 외식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고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행하는 의로운 삶.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다. 천국에 들어가는 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라. 그것을 실행하며 사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이 땅 가운데 보이며 증거하며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내가 이 떡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군침을 흘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 먹고 싶지? 안 줘. 모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아직까지 사람이 덜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고, 내가 밉지만 그래 떡 하나 주는 거죠. 이게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죠? 세상이 그 정도는 평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떡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내 마음 속에 있는 미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떡 하나 더 주는 것을 이타적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떡 하나 더 주는 것은, 하나 주는 것은 이타적인 것이, 하나 더 주는 것은 이리적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적 사랑, 그것은 너와 나를 위한 행위다. 너와 나를 사랑하는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쩌든지 정말 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하나 더 주는 구체적인 행위.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는 바리새인과 다른 차원의 의로운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이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하나,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그 사람은 누군가?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